삼성, LG 직원 다 빼가는 쿠팡, 인력시장 블랙홀. 한국의 아마존을 꿈꾸는 국내 1위 소셜커머스 기업 쿠팡이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 곳곳에서 직원들을 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고 원활한 구인을 위해 쿠팡 직원들은 인센티브도 지급받는다. 임원급 개발자를 추천해 채용이 되면 500만원을, 일반 개발자를 추천하면 300만원이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추천한 지인이 인터뷰만 봐도 추천인은 10만원을 지급받는다. 현재 쿠팡에서는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채용 인터뷰가 진행된다고 한다. 아마존과 알리바바에서 임원을 지낸 헨리 로우 부사장을 영입한 이후 국내 인력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헤드헌팅 업계의 한 관계자는 쿠팡을 우수한 인재만 골라 흡입하는 블랙홀에 비유하며 현재 HR 부분의 인력도 대거 채용 중이라고 전했다. 쿠팡에서는 외국인 임원과 개발자도 종종 선발하는데 이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약 30여 명에 이르는 인하우스 통역팀이 운영되고 있다. 팀 내 통역사들은 외국어는 물론 쿠팡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관련 용어에도 능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수한 인력에 대한 쿠팡의 욕심은 소셜커머스에서 탈피해 아마존과 같은 대형 이커머스 회사로 성장하고자 하는 김범석 대표의 목표와 맞닿아 있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와 같은 대형 이커머스 공룡들과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작년 11월 김 대표는 아마존은 지금까지 서비스 인프라, 물류 서비스 등에 투자한 규모가 19조 원을 넘는다고 발표하며 쿠팡도 이처럼 장기적으로 선순환을 기대하고 투자를 진행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선언했다. 쿠팡은 2017년까지 1.5조 원의 투자를 통해 전국의 초대형 물류센터를 21개까지 확대 구축하고 현재 3,500명의 쿠팡맨을 15,0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한 고객관리 인력과 간접 고용 인력까지 합해 총 4만 명의 누적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쿠팡은 전년도 대비 3.3배인 1조 1,300억 원의 매출을 2015년에 달성했지만 5,47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쿠팡은 리테일 사업 확장과 향상된 영업이익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 8,680억 원의 순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쿠팡의 월간 매출 성장률이 80%에 달한다고 전하며 커머스 업계의 최대 월 성장률이 20%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아주 높은 수치라고 평가했다.